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군우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우 도동산 63 동경 132 북위 37 평균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평방미토 음물 하나 분하고 독도는 우리 땅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노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군우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